청년으로 성장한 후 은행에서 근무하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던 다니엘 웹스터 휘틀은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주저할 이유도 없이 북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며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 중에 술탄 파펜을 맞아 오른팔을 잃게 되었고 살상가상으로 포로로 잡힌 휘틀은 입원까지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군대 가기 전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가끔씩 펼쳐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휘틀씨, 심한 부상으로 죽음을 앞둔 소년이 있어요. 소년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해주실 수 있나요? 휘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매일 성경을 읽는 휘틀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가 크리스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휘틀은 상실감에 빠져 성경을 읽긴 했지만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상으로 돌아온 휘틀은 기도를 거절한 것을 회개하며 소년을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년은 곧 세상을 떠났지만 기도를 마친 휘틀이 일어서서 소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모르던 표정은 사라지고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휘틀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거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팔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는 이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년 병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진실로 휘틀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휘틀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의지가 강하고 고든 성품을 가졌던 휘틀 팔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수많은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만일 당신이 완전한 믿음의 확신이라는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복된 성령님의 영향력과 도우심 아래 성경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단순한 교리적 신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단순한 믿음이 되도록 돌보십시오. 또한 당신의 용기를 힘써 살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지식을 얻으십시오. 성경적 교리에 대한 지식이 믿음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애쓰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 속에 가득히 거하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한 뒤에는 당신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십시오. 당신의 몸과 영혼의 절제를 더하십시오. 입술의 절제, 생활의 절제, 마음의 절제, 생각의 절제를 더하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인내를 더하십시오. 고난의 때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당신 자신을 인내로 단장하십시오. 그 은혜를 얻고 나면 경건을 구하십시오. 경건은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가까이 거하십시오. 그와의 교제를 구하십시오. 우애를 더하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팔을 벌리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하고 이 천국의 미덕들을 실천하는 것과 비례해서 당신은 분명한 증거로서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춤을 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애찬양해 춤을 추게